라시라틀 기울이다들 인토론이 디아들 쿠리에텔지노 미야 사우틀 자마힐 야마 사비아슈라 민하다 샬 마칼라탄 입시다 헤야탄 타스탄키로 꾸와 박근해 알라티다 우꾸 타하키카 아다실 파다에히 미나 떨어지들 하사 그만 라시라틀 기울이다 납살용 마칼라탄 입시다 헤야탄 두나티두 비 반기문 알라디 아브달 와이알 아다이 두자할 우말 휘모타마린 소프인